우리나라의 박봉조 내각 총리는 족도기네 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프란시스코 바스쿠알 오바마 아수이에게 6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할 존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주고 냈습니다.